제일 높은 곳에 난 두려운 해는 그래서 내 answer 내 혈관 속에 날 뛰는 new wave 내 거대한 passion 관심 없어 과거에 모두가 알고 있는 것 trouble it huh? I'm fearless a new bitch new crazy all I got next one Seraphim.